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남녘의 성도님들과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일이 되어가는 단계와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걷거나 뛰지는 못합니다. 걷기까지 정말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수많은 단계와 과정을, 때로는 고난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 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난 안 되나 보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끝이라고 생각되었다면은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 목사 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코너가 여러분들께 방송됩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자,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도 인천 열린 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네네.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대인관계 계명 가운데서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특별히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이 살인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 조금 강하고 센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오늘? 얼마 전에 예. 군에 입대한 저에게 형제가 전화를 해왔거든요. 예, 전쟁이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예,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는 예입니다. 예. 아, 이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나 사형제도가 있는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내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실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도 뭐 예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예외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건축 현장 같은 곳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할 때 철저한 관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개인의 생명을 해하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불법적인 살인. 자,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요, 6계명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긍정적인 뜻은 무엇인가요? 예, 이 긍정적인 뜻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아.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해요. 그렇죠. 사람은 존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말씀을 몸소 행하신다고요? 네네. 그 예수님을 보내준 게 바로 그거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했다면, 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예,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도 귀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그래서 구속하실 만큼 귀한 겁니다. 그래요. 네. 목사님, 그런데 요즘 최근 갈수록 잔혹한 살인사건들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목회자로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의 하나의 그 어떤 아픔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그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 수많은 추모글들 가운데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입니다라는 글귀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예.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끔찍한 살인 뒤에는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요즘 보면은 그 원인을 공부하는 그 학문들이 정말 또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네, 살인의 원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먼저는 정신분석학자들의 통계와 분석에 의하면은 살인의 원인은 대개 경우 지나친 분노, 예, 화. 아,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평소에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예,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화를 자꾸 내다보면 그 화내는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자꾸 화를 내다보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파괴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네, 화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네. 네. 작은 화들이 쌓여서 끔찍한 범행으로까지도 이어지는 모습들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사실 목사님, 우리가 참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에 분노를 느끼고 또 자꾸 화가 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예, 참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런 뭐 자그마한 화라도 자꾸 화가 난다 그러면 방치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분노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분노 또 뭔가 좀 이렇게 쏟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쏟아낼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울면서라도 화를 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분노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정말 노력해야 되고요. 화를 멈춰야 됩니다. 화는요, 멈출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깊이 깊이 좀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할 텐데 말씀을 들을수록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계명이 아니라 점점 좀 가까운 계명처럼 느껴지는데 네. 분노 외에도요. 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목사님? 시기와 질투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결국 사람을 죽게 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사실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요. 축복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잖아요. 네. 그런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 네네. 주의하는 삶. 네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그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그 아이고 어른이고 게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잔인하고 파괴적인 또 게임, 뭐 네. 좋은 게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네. 잔인하고 파괴적인 이런 문화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뭐 게임들이 좀 단순한 게임들이 예. 많았는데 요즘의 게임들은 거의가 다 좀 파괴적인 게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쾌감,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결국 그런 게임들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개심을 가져오고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사람을 공격적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이 게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비록 게임이라 할지라도 파괴적인 것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6계명을 놓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네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 살인하지 말라. 보다고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화, 분노, 시기, 질투, 어떤 중독, 게임 중독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과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오늘 네.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잘 알든 모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를 멈추겠습니다. 아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인천 열린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방송 코너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찬송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 되겠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이어서 찬양 섬김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찬이 찬양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65장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날마다 나를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좋지 않은 길을 제멋대로 걷는 그들. 언제나 맞대놓고 나의 화를 돋구는 백성들. 동산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는 것들. 굴 무덤 속에 들어가 살며 으슥한 곳에서 밤을 지내는 것들. 돼지고기를 먹고 부정한 음식을 그릇에 담는 것들. 물러서 있어라. 부정 탈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며 거만하게 떠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날마다 나의 콧구멍에서 솟는 연기,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다. 모든 행실이 저렇게 기록되어 나의 눈앞에 있는데 나 어찌 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와 겸하여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즙이 베어 나올 듯 싱싱한 포도송이를 보면 복이 담뿍 들었다 터트리지 말아라 하지 않겠느냐. 나도 나의 종들을 그렇게 아껴 망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위하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후손을 일으키고 유다에게서 자손을 일으켜 나의 산들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뽑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 사론 평야는 양들이 풀을 뜯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의 휴식처가 되리라. 나를 찾는 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저버렸고 나의 거룩한 산은 아른채도 않으면서 행운의 신에게는 제상을 차려올렸고 운명의 여신에게는 제주를 부어 바쳤다. 내가 너희를 꿇어 엎드리게 하고 모두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골라 하였다. 그런즉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들은 먹겠으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나의 종들은 마시겠으나 너희는 목이 타리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겠으나 너희는 창피를 당하리라. 나의 종들은 가슴이 벅찬 환성을 올리겠으나 너희는 가슴이 쓰려 아우성치고 마음이 찢겨 울부짖으리라. 너희가 남긴 이름은 내가 뽑은 자들이 주 여호와께 천벌을 받아 죽어라고 저주하면서 부를 그 이름이다. 그러나 나의 종들은 새 이름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지난날 암담하던 일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내 눈앞에서 쓰러지리니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을 부르며 복을 빌겠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을 부르며 맹세하리라.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다.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세에 죽이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하고 백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않으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않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않으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양 그날 보내드립니다. 제가 직접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북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북녘의 우리 주민들과 북녘의 우리 인민들과 또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모든 우리 민족 성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하나 될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그날 보내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끝날까지 내 평화가 있는